동화 한국어 버전. 행운의 물건. 옛날 옛적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랑이 넘치는 왕자와 공주가 살았어요.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어요. 왕자의 이름은 로버트, 공주의 이름은 에밀리아였어요. 로버트와 에밀리아는 두 사람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 불행한 일을 막아주는 물건을 얻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했죠. 어느 날 한 신하가 숲에 사는 어떤 현자 이야기를 해줬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 현자의 지혜와 조언을 구한다고 했죠. 우리도 그 현자를 한번 만나러 가봐요. 다음 날 로버트와 에밀리아는 현자를 만나러 갔어요. 현자가 사는 곳에 도착한 로버트와 에밀리아는 현자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했고 이야기를 들은 현자가 말했어요. 세상 이곳저곳을 누비면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부부를 찾아가 보십시오. 그들이 입던 옷의 조각을 떼어달라고 하십시오. 옷 조각을 구하면 그 즉시 저에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황금으로 만들어진 반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반지가 바로 행운의 물건이 될 겁니다. 사랑을 지켜줄 거예요. 로버트와 에밀리아는 현자에게 고맙다고 말한 후 길을 떠났어요. 정글과 강을 지나서 어떤 마을에 도착한 두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부부가 누구인지 물었어요. 우리 기사님 부부가 가장 행복한 부부일 겁니다. 분명해요. 기사님을 만나러 가봐요. 기사의 성에 도착하자 기사가 환영해 주었어요. 로버트와 에밀리아는 기사 부부에게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한지 물었어요. 네, 그럼요. 저희는 정말 행복하답니다. 로버트와 에밀리아는 기뻤어요. 그런데 하나만 빼면 말이죠. 그게 뭐죠?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매일 아이가 생기기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생긴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로버트와 에밀리아는 기사 부부가 그들이 찾는 부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크게 실망했어요. 그래도 기사 부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후에 가장 행복한 부부를 찾기 위해 다시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하던 부부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소문난 어떤 정직한 사람이 사는 나라에 도착했어요. 부부는 그 사람에게 가서 정말 행복한지 묻자 정직한 사람이 말했어요. 그럼요.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병들어 아픈 것만 빼면 더 행복할 겁니다. 유명한 의사들도 제 아들을 전부 다 완벽하게 치료하지 못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로버트와 에밀리아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아들 소식은 정말 유감입니다. 어서 낫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정직한 사람 부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후에 다시 길을 떠났어요. 두 사람은 가장 행복한 부부를 찾아 세계 구석구석을 찾아다녔지만 안타깝게도 찾지 못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반드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난 믿고 있어요, 여보. 만약 찾지 못한다면 우리 여행이 다 헛된 여행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로버트는 에밀리아를 안심시키기 위해 미소를 보였지만 속으로는 에밀리아처럼 근심이 가득했어요. 어느 날 목장과 들판을 지나던 부부는 길가에서 피리를 신나게 불고 있는 목동을 발견했어요. 그때 한 손으로는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이의 손을 잡은 여자가 목동에게 다가갔어요. 목동은 그 여자와 아이를 보자마자 아이를 받아들고 뽀뽀를 하며 애정 표현을 했죠. 목동의 개도 다른 아이를 보고 달려와서 기뻐했어요. 여자는 자신이 가져온 식사를 준비했고 목동은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이를 지켜보고 있던 로버트와 에밀리아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멀리서 봤는데 두 분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세요? 우린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서로를 위해 살고 있어요. 로버트와 에밀리아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행복을 지켜주는 물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로 전 기쁘답니다. 네, 저희도요. 식사 같이 하시겠습니까? 차린 건 많지 않지만 먹을만은 할 겁니다. 에밀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행복하면서 친절하시기까지 하시군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로버트와 에밀리아는 앉아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식사가 끝나자 로버트는 목동에게 옷조각을 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괜찮다면 부탁을 더 드려도 될까요? 부탁을 들어주신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물론이죠. 무슨 부탁이죠? 당신의 옷조각을 아주 조금씩만 저희에게 주실 수 있다면 아주 후하게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옷조각이요? 네, 저희는 가장 행복한 부부를 찾아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두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옷조각을 주시면 저희는 옷조각을 숲에 사는 현자에게 가져가 행복을 지켜주는 물건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두 분처럼요. 목동과 부인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자 로버트와 에밀리아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왜 그러시죠? 옷조각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옷이라도 다 드리고 싶네요. 있든 없든 우리는 행복합니다. 보다시피 저희는 가진 게 적지만 가진 것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전부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로버트와 에밀리아는 실망했지만 그곳을 떠나면서 부부에게 그 말을 건네주었어요.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잘 돌보세요. 건강하시길. 목동과 목동의 아내는 두 사람에게 고마워했어요. 말에 올라타고 나서 로버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옷조각을 찾아다니다가 우리 청춘은 전부 다 허비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당신 말이 맞아요, 여보. 그런 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해요. 로버트와 에밀리아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현자가 살고 있는 숲에 도착한 부부는 현자에게 그동안 겪은 일을 말해주고 이상한 조언을 해준 이유를 물어보기로 했어요. 아, 드디어 오셨군요. 로버트와 에밀리아, 옷조각을 찾아오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애초에 옷조각을 찾아오는 것도 말이 안 됐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을 떠들며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만났지만 당신이 말한 조건에 맞는 사람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버트 말이 맞아요. 정말 시간을 낭비할 뿐이었다고요. 말을 듣던 현자는 미소 지었어요. 정말 시간 낭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걸 배우셨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때 로버트와 에밀리아는 놀랐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현자의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을 통해 배운 점이 아무것도 없었나요? 글쎄요. 세상에서 만족하는 게 중요하단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족하며 살기 위해서는 만족할 줄 알기만 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로버트와 에밀리아는 현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좋은 교훈을 얻게 되었죠. 로버트는 에밀리아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전보다 더 깊은 사랑을 느꼈어요. 현자는 두 사람을 축복했어요. 두 분의 마음속에서 행복을 지켜주는 물건을 찾으셨어요.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불만족이라는 악마가 찾아온다면 두 사람의 행복은 그대로 깨지게 될 것입니다. 현자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로버트와 에밀리아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두 사람은 매일매일 서로를 더 사랑했습니다. 물론 서로의 마음을 굳게 지키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기사 부부는 딸을 낳게 되었고 정직한 아들의 아들은 다시는 아프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목동은 사실 로버트와 에밀리아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현자가 직접 몰래 변신한 것이었답니다.